라오스 인민민주주의공화국을 방문하고 있는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위원인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 최태복 동지를 단장으로 하는 조선노동당 대표단이 7일 당중앙위원회 청사에서 라오스 인민혁명당 중앙위원회 총비서인 라오스 인민민주주의공화국 주석 분양 오라찌 동지를 만나 담화를 했습니다. 조선노동당 위원장 김종훈 동지께서 라오스인민혁명당 중앙위원회 총비서 분양 오라찌 동지에게 보내시는 따뜻한 동지적 인사와 구두 진서를 조선노동당 대표단 단장인 최태복 동지가 정중히 전했습니다. 분양 오라찌 동지는 조선노동당 위원장이신 김종훈 동지께서 따뜻한 동지적 인사와 구두 친서를 보내주신 데 대하여 깊은 사의를 표한다고 하면서 그에게 자신의 중심으로 되는 인사를 전화해드릴 것을 부탁했습니다. 최태복 동지는 분양 오라찌 동지가 라오스 민족회의 제8기 제1차 회의에서 국가주석으로 선거된 데 대하여 축하한다고 하면서 라오스 당과 인민이 당제 10차 대회 결정관철을 위한 투쟁에서 성과를 거두기 바란다고 강조했습니다. 분양 오라찌 동지는 조선노동당 위원장으로 높이 추대되신 존경하는 김종훈 동지께 다시 한번 열렬한 축하를 드린다고 하면서 조선노동당 제7차 대회가 성과적으로 진행된 데 대하여 진심으로 기쁘게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조선노동당과 정부와 인민이 지난 시기 라오스 당과 정부와 인민에게 성심성의로 되는 지지성원을 보내준 데 대하여 언제나 잊지 않고 오랜 역사를 가진 두 당, 두 국가, 두 나라 인민들 사이의 전통적인 진선협조 관계를 앞으로 더욱 강화 발전시켜 나갈 것이라고 확언했습니다. 여기에는 라오스 주재 우리나라 특명전권대사와 라오스인민혁명당 중앙위원회 위원인 대외관계위원회 위원장, 부사무장을 비롯한 라오스인민혁명당 중앙위원회 성원들이 참가했습니다.